하고 가버렸네. 아, 야속한 사람아, 내 가슴 속엔 언제나 당신의 노래가 이렇게 아픈 밤이 오면 한없이 날 울리네. 아, 이젠 안녕, 가만히 안녕. 아, 이젠 안녕, 가만히 안녕. 보면 눈물만 나와라. 당신은 바람을 타고 내게 몰래 다가와 바람을 타고 가버렸네.